이 더위에 솥에 불을 붙여야 하다니. 우리 날도 더운데 무서운 얘기나 할까요? 무서운 얘기 따위. 혼자 쿨링 시스템 사용하는 사람은 싫으면 안 들리는 곳으로 가시던져. 물론 밥은 없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시작하실 분? 나부터 할래. 그러니까 한여름에 있던 일이거든. 그날은 푹푹 찌고 땅에서 아지랑이가 올라올 정도로 덥고 비도 안 온 지 오래라 땅바닥이 무슨 프라이팬 같았어. 그때 내가 전경 연습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? 중심이 무너지면 무릎이 땅에 닿는데 그때 그 뜨거움이란. 수련 얘기로 빠지지 말고 무서운 얘기를 해, 엘소드. 치, 내가 얼마나 대단한 수련을 하고 있는데 좀 들어주지. 어쨌건 말이지, 수련을 마치고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채로 집으로 돌아왔거든.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아이스크림이 없었어. 진짜 무섭지? 더워 죽겠는데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없다니. 아, 누가 먹은 거야 대체? 그만해라. 저런 얘기 말고 누구 제대로 된 무서운 얘기 해줄 사람? 저요, 저요. 저 무서운 얘기 알아요. 있잖아요, 어떤 사람이 검은 고양이를 길렀는데요. 아, 잠깐만 아이샤, 그거 장르 소설이지? 나 그거 아직 안 봤으니까 미리 얘기하지 말아줄래? 누군가는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는 편이 좋겠습니다. 저도 한번 찾아보죠. 이야기에 대한 정보는 자주 갱신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장 최신 데이터는 124년 전이군요. 이 이야기는 고대 아니, 그렇게 오래된 건 괜찮아. 전설은 안 무서우니 하지 마. 뭐지, 팀은? 어째서 이런 간단한 대화조차 나누기 힘든 거지? 아, 뭐 다른 얘기 없나요? 진짜 무서운 얘기요. 사실 소녀는 무서운 얘기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사옵니다. 응? 무서운 얘기가 뭔지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야? 무서움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 않사옵니까? 누군가가 다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비극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여름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. 그러니까 있잖아, 뭐랄까, 유령 얘기 같은 거? 어, 그런 거 하면 돼. 말에서 오싹하면 시원한 느낌이잖아. 여름엔 더우니까 시원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. 아하, 그렇군요. 아, 유령이라. 글쎄요, 소녀는 예전부터 유령을 만난 적이 없어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사옵니다. 하지만 대단한 분을 만난 얘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어릴 적에 처음 뵙는 분께서 소녀의 집에 종종 놀러오셨습니다. 적적해 보이기에 그분과 함께 숨바꼭질도 하고 비밀 이야기도 나누고 했사옵니다만, 이분이 왜 대단하셨냐면 이분이 옆에 있어도 마을 어르신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. 신기하죠? 처음엔 저를 놀리시는 건가 생각했사옵니다. 만약 마을 어르신들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라면 그분께선 정말 대단한 재주꾼이셨던 게 분명합니다. 필시 은신무공이 아니었을까요? 그건 정말 어려운 기술이라 알고 있거든요. 소녀, 그때 그분께 은신무공을 배워둘 걸 그랬습니다. 아니, 그거 유령 같은데? 아닙니다. 그분께선 정말 굉장한 분이었습니다. 왜냐면 제게 발이 안 보이거나 손이 안 보이는 마술도 보여주셨는걸요. 굉장히 능력 있는 마술사가 아니신가요? 아라양, 아무리 생각해도 마술이 아니고 일단 사람도 아닌 듯하고 그러니까 그거 유령이 맞는 것 같아. 아니옵니다. 엘리시스님도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? 아, 그러고 보니 이 숲에도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분들께 어떤 재주인지 여쭤보면 어떨까요? 마침 저기 에드님 뒤에! 그만해! 그만하라고 좀!